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화요일 저녁 메뉴 추천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저는 매일같이 약속에 나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유도 있었어서 여유롭게 음식과 시간을 즐길 수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저녁 뭐 먹지?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학우분들이 이곳저곳에 보이는데요. 이제 곧 시험기간이라 그런지 어깨가 무거운 학우분들도 보이네요. 저도 팀플 3개, 중간고사 3개, 그리고 그 밖의 일들 때문에 앞으로는 바쁜 나날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축제를 즐기면서 충전을 가득 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험기간을 앞둔 지금, 오늘의 메뉴 추천 들으러 가보실까요? 시험기간이 앞에 다가와서 혹은 괜히 가을이라서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개강한 지 8주차가 다가오는 지금, 힘듦과 지침을 느낄 만한 한 시기죠. 전 에너지가 없을 때 음식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편이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저 행복하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녁 메뉴는 바로 하이디라오입니다. 유명한 허거 프랜차이즈로 가격이 비싸다는 말도 많죠. 제가 하이디라오를 처음 먹은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정말 친한 중학교 동창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맛있는 건 둘째치고 1인당 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땐 한 번 가고 만료했답니다. 그런데 하이디라오는 먹고 나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괜히 가고 싶고 허거라기보단 하이디라오가 땡깁니다. 그후이친구들과한달에한번씩가는단골이됐어요. Baby, take a break. 레인이의 Remember That. And when we're mad, we say some things we don't mean. But we only fight because we care so much. We care so much. Baby, do you really wanna live your life without me? Every story's got its peaks and valleys. So don't you dare give up on our love. If you ever think of walking out, promise me you'll stop and think about all the lights I talked you down. When you get in your head, I cut the shit and put you first since the day we met.허거가 아니라 하이디라오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하이디라오는 새벽 4시까지 문을 연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새벽에도 방문할 수 있죠. 그리고 소스 셀프바는 그 어떤 허거집보다 하이디라오가 최고입니다. 여러 소스를 섞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때 건이 소스를 검색해서 먹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저격한 대표 소스랍니다. 그리고 먹는 재미가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탕에 재료들을 담가 먹는데 특히 소고기를 빙글빙글 말아서 넣으면 그렇게 재밌어요. 물론 이렇게 넣으면 고기가 잘 안 익어서 처음 갔을 때만 기분 삼아 했답니다. 재료들을 커스텀해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저는 항상 두유피를 얇게 펼쳐서 팽이버섯, 숙주, 고기, 새우 등을 넣어서 말아 먹습니다. 약간 월남쌈? 느낌도 나지만 재료들이 육수를 잔뜩 머금어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이디라오에 가시면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엑소의 피터팬. 먼지를 털어내 문득 펼친 곳 그 속엔 해맑게 네가 있어. 아직 넌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 잊고 지냈던 그림이 떠올라 작은 떨림이 내 몸에 샘솟아. 정석을 부리네 그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널 찾아. 괴롭혔던 집 꾸준 악당 모두 물리쳐준 기억이 생생해 그 순간부터, 너의 맘을 얻고 나는 키스까지 내 맘을 항상 구름 타고 날았지 너는 웬디 신데렐라보다 예뻤지 가슴 뛰게 만든 단 한 사람 널 느끼니까 두 눈이 빛나 널 찾아간다 주기봉 멘티컵에 따라 나섰던 네버랜드 그곳에 내가 너와 바라보며 웃고 있어 난 영원한 너의 피터팬 그 시간에 멈춘 네 남자 서툴지만 너무 사랑했던 나의 너에게 다녀가 분홍빛 감도는 얼굴 구름 위를 걷는 기분 가슴이 두근 거렸던 그림 같은 you 그때 너의 눈은 살며시 웃어줬던 것처럼 지금도 내 마음에 한켠에 열린 창문엔 네가 날아와준다면 내 손 안 속 담아놓은 널 여전히 맴도는 sweet girl 아직도 떨려 가슴 한켠 너 없는 이곳은 라운은 제게 주는 선물 같기도 합니다. 한 끼에 3-4만 원, 솔직히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리저리 치여 지친 나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 같기도 하지만 저는 친한 친구들과 가서 먹고 오면 에너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편한 친구들과 새벽에 하이디라우 한번 가보는 건 어떤가요? 가장 가까이에 건대 입구점이 있으니 한번 다녀와 보세요. 만약 건대 입구점을 가신다면 배불리 먹고 뚝섬 한강공원이나 건대 일가모 산책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하이디라오에서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뚝섬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음식부터 산책까지 지친 여러분 마음을 다시 충전하기엔 충분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을 이만 마칠게요. 지금까지 PD 김다인, 엔지니어 윤세연, 아나운서 강태영이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HUBS